그린치는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뒷산 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그에게는 크리스마스라는 축제도 그냥 시끄럽고 짜증나는 기간일 뿐입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그린치는 마을로 내려와서 축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엉망이 된 건 그린치 탓만은 아니었어요. 그린치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마을 사람들 탓이지요. 축제는요, 거기서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 있는 이상 진정한 축제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난 하루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땠나요? FM 영화음악, 앞으로 찾아올 크리스마스는 모두 진정한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첫 곡 들려드립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그린치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Christmas, why can't I find you? 크리스마스야, 왜 나는 널 발견할 수 없을까? 라고 테일러 문슨이 불렀습니다.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연말에만 남을 도와주는 것도 문제겠지만 연말마저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나쁘겠죠 하고 청취자 한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크리스마스 날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외롭게 보내신 분들 계시지 않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외롭게 이 시간 제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시고 빨리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올해 마지막 청취자 시사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전설 에드워드 주윅 감독 또 톰 크루즈가 주연한 라스트 사무라이 청취자 초대 시사회가 있는데요. 12월 30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스카라 극장에서 시사회를 열 생각입니다. 100상에게 두 장씩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신청 빨리 하시고요. 자, 여러 사연 올리시려면 저희 인터넷 게시판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셔서 게시판에 글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연말 특집으로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10개 부문 선정했으니까요. 청취자 영화상 게시판에 오셔서 심사위원으로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FM 영화음악 오늘은 영화 속의 크리스마스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영화음악. 마국간에서 태어난 동정녀의 아이,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천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탄생에 어마어마한 어떤 서사적인 장엄함을 부여하는 미클로시 로자의 음악.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벤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진부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미지 그대로죠. 그런데요, 이런 이미지들, 이게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마국간의 탄생이요, 뭔가 특별하고 심지어는 좀 낭만적으로까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는 방안을 따뜻하게 덮이기 위해서 가축들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국간은 그냥 방이었던 셈이죠. 결정적으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탄생한 날이 그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4세기 로마 교회에서 임의로 정한 축일입니다. 또 12월 25일이라는 날도요, 그 당시 로마에서 지키던 이교도의 축일, 동짓날을 빌려온 거고요. 물론 기원 1년이 예수가 태어난 해가 아닌 것도 거의 확실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전후 사건들을 이렇게 짜맞추다 보면 예수가 태어난 해는 기원전 4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소중한 축일로 생각할까요? 심지어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엄청난 축제입니다. 아마 12월 25일이 시작부터 기독교와 무관한 축일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독교를 믿건 혹은 믿지 않건 사람들은 한 해가 저물고 다른 해를 맞을 때가 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해보고 싶은 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어느 종교의 축일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결합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영화 매너의 첫 부분에 나왔던 미클로스 로자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Star of Bethlehem and Adoration of the Magi라는 곡이었어요. 이현승 씨가 예전에 신청하셨죠? 힘이 넘치고 우렁차던 배너의 주제곡. 파김치가 되도록 공부를 하고도 그 장엄한 노래를 떠올리며 힘이 솟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힘이 솟으신가요? 솟아나는가요? 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가장 첫 번째 이미지를 전해주는 영화의 첫 장면이 이 배너에 나왔었는데요.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이 산타와 크리스마스 무슨 관계일까요? 사실은 이것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산타클로스는요, 원래 어린아이들을 돕는 걸 좋아했던 소아시아의 주교 니콜라스 성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전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백화점 홍보 같은 상업주의에 젖는 동안 그만 이 산타 할아버지는 빨간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눠주는 뚱뚱한 그런 할아버지로 변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니콜라스 성인이요. 최근 들어서요, 안티 산타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종교교에 있는 아주 진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견 이해도 돼요. 이 안티 산타 운동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타클로스는 예수 탄생이라는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만의 종교를 산타클로스는 창조해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은 마치 진지한 신자들이 물이 술로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산타를 믿습니다. 북극에 있는 뚱뚱한 할아버지가 12월 25일 새벽에 썰매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준다는 바로 그 산타교를요. 너무 야박했나요, 제가? 사실 우리가 이 산타에 대해서 이게 꼭 야박하게 굴 필요는 없죠. 맞긴 맞습니다. 이 산타가 상업주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클로스가 몇백 년 동안 만들어낸 그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참 매력적이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산타는요, 평등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것은 사실 그 뭐 선물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대가밖에 없지만 그래도 선물을 주는데 종교나 종파를 가리지 않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라는 축일을 전 세계적인 명절로 만든 1등 공신인 셈이에요. 두 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진 34번가의 기적. 이 영화는 산타클로스의 축일인 크리스마스를 그린 대표적인 영화죠. 한 친절한 할아버지가 미국 그 메이시 백화점의 산타클로스가 되는데 이 할아버지 크리스 크링클은 정말로 자신이 산타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아주 전형적인 미국식 전통에 따라서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산타클로스는 진짜 있는가? 이것을 판가름 짓는 재판이 열리게 되죠. 이렇게 내용만 들으면 어린이들을 위한 판타지 영화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34번가의 기적은 그렇게 단순한 영화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어떤 심각한 종교적 탐구이기도 하죠. 이 영화는요. 이 영화에서 산타클로스는 우리가 믿고 싶어 하지만 차마 믿을 수 없는 기적, 그 기적의 상징입니다. 영화는 믿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행위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고 뜻밖의 일들을 해내는지 그것들을 쭉 보여주는 흥미로운 철학적 예이기도 하지요.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Listen. He's making a list and he's checking it twice. He's gonna know who's been naughty or nice.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Now listen here. He knows when you are sleeping and he knows when you wake. He knows if you've been good or bad, so you better be good for goodness sake. Girls and boys, you better watch out and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Oh, here he comes, look at him.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Yeah,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now. Oh, play it. I tell you,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Let me take this one more right here. He knows if you are sleeping. Yes, he knows if you wake. He knows if you've been good or bad, so you better be good for goodness sake. Hey, hey, you better watch out, and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the man's coming to town. Y'all hear me? Listen to me.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Y'all better be good now if you want to get what you want. Santa Claus, this he's coming to town. Just one more time. Here now, Santa Claus, he's coming to town. Look out. "영화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레이 찰스가 부른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들려드렸습니다. 때때로 뮤지컬이나 오페라에서 뽑아낸 아주 유명한 노래들은요, 원작의 내용과는 아주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 그 노래를 불렀을 때랑은 아주 다른 느낌의 버전이 나올 때도 많고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캐롤이 된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이 곡도 그런 곡들 중에 하나예요. 제목만 들으면요, 아주 발랄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곡처럼 들리죠.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이 가사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Let your heart be light.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느끼 아시죠? 이 가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밝게 가시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고통들은 사라질 것이다. 참 낙천적인 가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곡은 사실 그렇게 밝은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 이 곡은 빈센트 미넬리의 고전적인 뮤지컬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나요를 위해서 작곡된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나온 장면은 이 전체적인 뮤지컬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세인트 루이스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던 가족이 아빠의 직장 문제로 뉴욕으로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걸 견딜 수 없어하던 막내딸이, 이름이 투시인데요, 히스테리를 일으키면서 정원에 세워놓은 눈사람들을 마구 때려붓습니다. 이렇게 엉엉 우는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언니 에스터가 동생을 감싸안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곡이 바로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입니다. 이 영화 앞뒤 내용을 이해하고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상당히 낙천적인 크리스마스 예찬처럼 들리던 곡이 조금은 우울하고 또 담담한 위로로 다시 읽히게 되거든요. 언니 에스터, 주디 갈란드가 연기했는데요. 주디 갈란드가 부릅니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Next year all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ake the Yuletide gay. Next year all our troubles will be miles away. Once again as in olden days, happy golden your faithful friends who were near to us will be dear to us once more. Someday soon we all will be together if the fates Until then, we'll have to muddle through somehow. So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 1년 중에 딱 한번 행복해지고 사랑에 빠져야 한다면 그날은 크리스마스여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크리스마스에는 행복해야만 하는 축일이고 그건 어느 순간부터 종교적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로맨스 영화들이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랑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랑과 행복의 축일을 찾는 것이죠. Love Actually는 바로 그런 사랑의 축일을 예찬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자기 감정 드러내는 걸 아주 꺼리는 전형적인 중산층 영국인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목석인 건 아니에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이들도 물론 모두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보통 때 같았으면 이 사람들 중 절반은 뭐 그냥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축일이 가까워지고 또 사방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자 이들은 조금씩 용기를 냅니다. 또 크리스마스 날이 되자 사방에서 쑥스러운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오죠. 이렇게 영화 Love Actually가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면을 보여주는 영화라면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는 그 그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크리스마스가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지는 축일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죠.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크리스마스는 또 그렇게 야하지도 못해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영화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제목이 아니라 그래서 주인공들의 갈망, 소원을 보여주는 제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아주 즐겁게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즐겁게 보기에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겪어야 하는 이 우울한 크리스마스와 너무 닮았으니까요. 솔로에겐 정말 싫은 날이 와버렸네요. 징크스인지 매번 크리스마스엔 솔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크리스마스가 싫어져요 하신 정철필씨, 잘 들으셨어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빈 그 소원 혹시 이루어졌는지, 올 크리스마스엔 제발 애인이 생기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루 만에 그게 될까요? 황덕주 씨, 크리스마스 2주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셨는데 이 음악을 듣는 기분이 그래서 조금은 쓸쓸했을 것 같아요. 해피 에러 크리스마스 중에서 서영은이 부른 Our Happy Christmas였습니다. 참 크리스마스 영화를 많이 만든 감독 중에 한 사람은 팀 버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크리스마스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가위손, 뭐 배트맨 2편,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런 영화들 모두 크리스마스에 대한 영화거나 뭐 크리스마스를 클라이맥스로 삼고 있거나 그렇죠. 혹시 팀 버튼이 크리스마스 원수를 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날 정도로 이런 영화 속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어둡게 나오죠. 사실 그렇대요. 팀 버튼 어린 시절 아주 외로운 소년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혼자 텔레비전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특집 인형극들을 보면서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그 팀 버튼이 봤을 만한 크리스마스 인형극들 참 좀 어두운 영화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루돌프 사슴코니, 북치는 소년이니 이런 인형극들이요. 뭐 이렇게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상당히 쓸쓸하고 슬픈 날일 거예요. 사방에서는 즐거워해라, 행복해라 이렇게 강요하지만 정작 떠오르는 것은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어린 시절의 그 쓸쓸한 기억일 테니까요. 그래서 영화 가위손, 배트맨 2편 모두 그런 팀 버튼의 어린 시절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참 서글픈 이야기들이잖아요. 사방에서 사랑을 예찬하고 예수 탄생을 예찬하고 있는 동안 가위손이나 펭귄, 캣우먼 같은 이런 좀 기형적인 주인공들은 홀로 죽어가거나 아니면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팀 버튼의 다른 작품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좀 다릅니다. 쓸쓸하게 현실 세계로부터 도피하던 그 예전 크리스마스 영화들의 주인공과는 달리요. 할로윈 동네의 주액은 크리스마스에 정면 도전하죠. 산타클로스를 납치하고 자기가 대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기로 작정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할로윈 마을의 악동들 때문에 난장판이 되고요. 또 잭도 나중에는 크리스마스가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지만 여하튼 그동안 벌어지는 이 영화의 난장판 크리스마스에는요. 정말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녹아있습니다. 아마 팀 버튼도 그걸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뒤로 그 사람 팀 버튼은 크리스마스 영화들을 안 만들었거든요. Oh look, what's this? The hanging mistletoe. They kiss? Why, that looks so unique. Inspired! The gathering around, hearing story, roasting chestnuts on a fire. What's this? What's this? In here, they've got a little tree. How queer! And who would ever think? And why? They're covering it with tiny little things. They've got electric lights on strings, and there's a smile on everyone. So now correct me if I'm wrong. This looks like fun, this looks like fun. Oh, could it be I got my wish? What's this? Oh my, what now? The children are asleep. But look, there's nothing underneath. No ghouls, no witches here to scream and scare them or ensnare them. Only little cozy things secure inside their dreamland. What's this? The monsters are all missing and the nightmares can't be found. And in their place there seems to be good feeling all around. Instead of screams, I swear I can hear music in the air. The smell of cakes and pies are absolutely everywhere. The sights, the sounds, they're everywhere and all around. I've never felt so good before. This empty place inside of me is filling up. I simply cannot get enough. I want it, oh I want it, oh I want it for my own. I've got to know what is this place that I have found. What is this? Christmas Town? 데니 엘프만의 영화음악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는데요. 팀 버튼 감독과 아주 훌륭한 명콤비죠. 먼저 크리스마스의 악몽 중에서 데니 엘프만이 직접 노래를 부른 What's This? 그 할로윈 마을의 잭이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당혹스러워하면서 부르던 노래죠. 이건 뭐지? 하면서 이진호 씨가 언젠가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만큼 궁색하고 야윈 모습의 해골이 산타가 되면서 오히려 진정한 산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남에게 줄 수 있을 때 준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하면서 신청하신 바로 그 곡 이어 들으신 곡은 데니 엘프만의 영화음악 가위손 중에서 아이스댄스였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 에드워드 가위손을 한 번 더 봤는데요 그때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던 위노나 라이더가 창밖에 휘날리는 눈을 보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에드워드가 눈 조각상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때 떨어지는 얼음 조각에 맞춰서 춤을 출 때 그때 나오던 곡이었습니다. 아이스댄스 크리스마스 잘들 보내셨어요? 평수 1평, 책상을 뺀 실평수 0.5평, 여름엔 찜질방, 겨울엔 냉골, 이상은 나의 작은 전쟁터 고시원 방입니다 하신 이원섭 씨. 지금 고시원방은 얼어붙은 마음만큼이나 너무 춥고 냉랭합니다. 두 달 조금 더 남은 앞으로 시험일까지의 시간. 이젠 걱정을 뛰어넘어 절망감까지 엄습해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인내하고 집중할 걸. 이렇게 자책하고 후회하지만 시간이란 돌아오지 않은 화살이어서 더 큰 상실감만을 느낍니다. 거리에는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연인들을 위한 달콤한 상품의 유혹들이 넘쳐나는데 모두 다 나와는 거리가 먼 것들. 그래서 차라리 악몽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크리스마스에 바라는 것은 연인과의 짜릿한 로맨스도 물질과 소비의 향락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고요와 평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고단해집니다. 이젠 크리스마스도 가진 자들의 것이구나 하는 시니컬한 비아냥마저도 나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구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알량한 구원의 가능성을 믿어보며 다시 나의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도망쳐봤자 나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전장이기에 하시면서 이원섭 씨가 올려주신 글이 있어요. 그 참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좀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은 행복해야 된다. 이날은 뭔가 달리 보내야 될 것 같아. 이날은 하면서 그 강박관념 때문에 더더욱 홀로 있는 분들은 외롭고요. 추운 곳에 계신 분들은 더 춥고요. 그렇지 않나 싶어요. 아, 정은정 씨가 이원섭 씨에게 그래서 위로의 말도 올려주셨네요. 꿈을 위해 크리스마스, 명절 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자고요 하셨네요. 무슨 날 되면 솔로가 좋아요 하신 분들도 사실 계세요. 황경일 씨처럼. 뭐 크리스마스 날 뭐 오히려 솔로가 되면 편하잖아요. 뭐 귀찮은 거 안 해도 되고 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나요? 새벽 시간은 항상 음악 작업하기 좋아서 이 시간까지 일한다고 하셨는데 창밖에 보이는 가로등과 외길의 밤풍경을 보면서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신창수 씨 Love Actually에 나오는 곡 한 곡도 띄워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포르투갈 여인 오렐리아를 찾아서 마르세유로 향하는 콜린 퍼스의 얼굴 영화 보신 분들 떠올려 보세요. 그 풍경과 함께 홀로 관사해서 카드를 읽던 수상 휴 그랜트의 모습이 함께 겹쳐집니다. 그때 깔리던 크리스마스 송입니다. 오티스 레딩이 부르는 White Christmas. I'm dreaming,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you're just like the one that I used to know. Honey, it's where the treetops glisten, little bitty children, they are trying to listen to hear for the sleigh bells that are ringing in the snow. I wanna tell you one more time what I'm thinking about.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yeah. With their free Christmas card that I write you. Oh, Moment 두 곡 이어 들어봤습니다. Love Actually 중에서 Otis Redding이 부른 White Christmas, 그리고 아직 개봉하지 않았는데요, 새해에 첫 번째로 개봉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 될 거라고 하네요, 모나리자 스마일 중에서 엘튼 존이 부른 The Heart of Every Girl 들었습니다. 참 크리스마스가 지내고 나서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쭉 들어보니까 그것도 느낌이 좀 새롭네요. 잘 보내셨어요? 김명렬씨, 그곳 샌디에고에서요. 인턴 사원으로 일한 지 두 달 되어 간다고 하셨죠? 이제 생활은 안정됐는데 가끔 가다 회사 식구들이 뭐라고 우다다다다다 말을 하면 멍해지곤 한다고 하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아픈 게 제일 서럽다고요.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때도 좀 서럽죠. 그때 그 유학생들은요, 그래서 밤마다 다트 던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집 벽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그 화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놔두고 다트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 그날 하루 들었던 와시라는 소리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 자, 김명렬 씨,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화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들을지도 모르는 이면순 씨. 또 크리스마스가 커플의 명절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토로하신 이용관 씨 듣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띄워드립니다. 김준광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Wet Wet Wet이 부른 Love is All Around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I feel it in my toe. Love is all around me, and so the feeling grows. It's written on the wind, it's everywhere I go. Oh yes it is. Come on and let it show. All my love, you can't deny.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문화 방송입니다. 하나은행을 만나면 기쁨이 올라갑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 한 분 한 분의 기쁨이 올라가는 하나은행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